오셨다. 수복이 가슴에다 불을 지르고 울리고 가실 길을 오이 오셨다. 안 가고 난들 사정, 안 가고 난들 사정, 어쩌면 그렇게도 빽빽하시다. 머문 약하지만은 마음도 간담, 언제나 이 한 몸은 당신 것이요. 보내고 살 수 없는 당신이지만 웃어서 보내주는 나도 못난 간다고 아주 간담, 간다고 아주 간담, 가기는 가오마는 정말은 나고 어째는 인자 가슴 달래고 지고 애타는 인자 가슴 달래고 지고